살던 난데 지금은 어디 갔나 그대 오늘도 그대 찾는다 춤 주고 마음 주고 다 줬던 난데 왜 말 없이 떠난 걸까 하늘의 별이 나도 따버릴 거야 한 잔에 털어버린다